어디서 뭐 해요? 궁금해 네 모든 게 조금 더 원해요. 사소한 것들까지 다 생각이 자꾸 너에게 기울어. 어디서 뭐 해요? 같은 저런